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내 조국 강산에 넘치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형찬 작사, 님용남 작곡인 노래는 조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천만 군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따르는 어느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경이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 맹세의 사상감정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조국의 현실을 생활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시어들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시 내림 대조상의 수 4분의 4박자의 보통 속도로 씌어진 노래의 손율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지난 시기 성가풍의 노래들에서 볼 수 없었던 16분 소리표의 짧은 음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이강음적인 리듬투와 둘째, 셋째 부분이 절반 규모로 축소된 간결함이 보장된 독특한 3부분적 구조 형식 등을 자기의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이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작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찬 내 나라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네 원수님 노래 인민 위해 바치시는 사람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흠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흠모의 이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원수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다음 순서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허근 작사 김은용 작곡인 노래는 조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어느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야는 원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이만을 충종다해 모셔갈 천만 군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선율로 훌륭히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라 대조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어진 노래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어들과 졸졸하고 풍만한 종소가 굽이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형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친근하신 그이 좀 가슴이 흘러 자랍게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종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은 동지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